네. 아, 뭐. 네. 자. 무슨 네. 뭐 분위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백회 특집입니다. 네. 아주 뭐 소감이 남다르시죠? 김제동 씨가 있었기 때문에 러브레터가 이렇게 그 쭉 1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예의상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김제동 씨가 이 러브레터를 통해서 방송에 네. 데뷔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요. 정도 그 되게 많을 거예요. 아, 네. 항상 그 러브레터의 녹화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아 정말로 저를 태어나게 해준 곳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저한테도 굉장히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또 리플해 주세요만 보면 저보다는 사실은 그 리플 페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수많은 분들의 그렇죠. 그 아이디들을 예. 뭐 어쨌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리플해 주세요가 있었는데 예. 오늘 제가 특별히 예. 아이디의 변천사를 100회 네. 특집이니만큼 흐름별로 계보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계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그리고 도표도 준비를 했어요. 예, 도표를 저희가. 예, 예. 봅시다. 제가 그 리플해 주세요. 아이디 변천사를 네.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아이디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예. 아이디의 특징들은 뭐냐면 굉장히 정석적이고 예. 그리고 착한 아이디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 아이디. 예. 첫 번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진짜 착하다. 햇살나무, 온난이, 예, 예. 알갱, 예, 은하, 예. 뭔지 아시죠? 은하? 네. 은하가 뭐예요? 은하인데 그냥 이렇게 니은 하나 뺀 거예요. 니은 하나 빼서 연음법칙으로 하나 옮겨놓은 거. 예. 아주 그 단순하면서 약간 은하에서부터 약간 변화될 기미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 밑으로 가면서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재치 아이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치 아이디는 뭐냐면 예. 춘봉이, 용용따, 물 내리지 마, 패션 네이, 뭐, 이런 것들이. 다음은, 예. 다혈질 아이디들이 나옵니다. 다혈질. 자기 성질과 분을 이기지 못한 아이디들. 예, 예. 오우, 듣기만 들어도 막, 소름이 쫙쫙 끼치는 아이디들이. 예. 광주 피범벅. 이분 유명했죠? 네. 예. 피 묻은 개고기. 예. 으씨 짜증나. 오. 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뭔가 이렇게 좀 없어지죠. 예. 뭔가 이렇게 광주 피범벅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말이죠. 예. 난리 났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요게 6개월 상간에 햇살나무가 광주 피범벅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예. 네 그렇게 나왔죠. 예. 네, 다음은 네. 이제 본격적인 패러디 아이디 부분으로 갑니다. 네. 만화 부분에서 기대가 나왔죠?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신밧드의 보험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신밧드의 보험. 예. 그 다음에 오지의 맙소사 나왔습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음식과 동화인 놀라운 결합 순데렐라 나왔습니다. 순데렐라. 음식과 동화의 만남. 그다음 네. 영화 부분으로 가면 예, 또 훨씬 예. 더 놀라운 것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와니와 정준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했던 정말 상상력 뛰어나다 했던 예. 기억나시죠? 반지하의 제왕 나왔어요. 그다음에 TV 프로그램 부분에서 보면 엽기 아이디의 대표주자 그렇죠.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나왔습니다. 아, 그 뭐 이거 말이죠. 뭐 요 제목은 앞으로 공포 영화 제목으로 손색이었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 벌써 영화 줄거리도 확 나오잖아요.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어떤 사람이 딱 들었었는데 대추나무에 사람들이 이거 공포영화 제목으로도 말이죠. 손색이 없는 부분. 대추나무 사람 걸려도 나왔습니다. 예, 예. 다음. 그 다음에 예. 유명인사 부분. 자, 유명인사 이쪽 부분. 부분에서 말이죠. 예. 더 놀라운 일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선풍적인 인기죠. 제일 먼저 나온 장군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수신 장군 나왔습니다. 네. 이수신 장군 나왔습니다. 보다 밑으로 쭉 가면 이제 외국 네. 영화 배우들을 패러디한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분들 아시면 아마 소송 걸지도 모릅니다. 예. 오드리 델번 나왔습니다. 아, 오드리 델번 예술이었죠. 예. 오드리 델번이어서 예. 스포츠 스타에게까지 갑니다. 스포츠 예. 스타. 예. 개인적으로 저와 연관이 지금 예. 놀라운 아이디 공개됩니다. 예. 홈런왕 편승엽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있습니다. 아주 아이디어들이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LOID 쪽으로 가면 예. 더욱더 놀라운 결과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을 예. 합니다. 예. 루돌프 가슴 커 나왔습니다. 이 사슴 코와 절묘하게 혼합해서 예. 루돌프 가슴, 가슴 커. 이것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우리 아이들을 말이죠. 우리 아.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이디 하나 있습니다. 예. 헨젤과 그레테 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테. 이 아이디가 나오고 나서 그 밑에 예. 어떤 분이 간곡하게 아이디를 또 리플을 달아놨습니다. 저기 헨젤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예. 헨젤과 그레테. 예. 다음은 예. 아이디의 총집합인데 되새김령 아이디는 뭐냐면 예. L 아이디에서 조금 더 발전했는데 조금 더 귀여운 예. 그런 아이디들이 있습니다. 네. 문학 작품 중에 하나죠. 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나 나와 있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나 이랬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많은 아이디들이 나왔는데 예, 정말 이분들 네. 아이디어가 네. 정말 대단하고 사실 저희가 진행하면서 네. 네. 김재동 씨하고 저하고 과연 이렇게 아이디 기발하게 써주시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일까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저희들이 드디어. 이 아이디의 주인공들을 네. 이 자리에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분들이 드디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아, 그래서 먼저 그 샤론 칠톤 나와주셨습니다. 샤론 칠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우,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디만 듣고는 예. 조금 이렇게 풍채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예. 했는데 너무 날씬하신데요. 예. 제의가 같지 않습니까? 아, 고맙죠. 신도인 씨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예, 잘생겼는데요. 예. 아유, 예,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떠세요?신 것 같아요. TV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 표정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땀이 갑자기 확 나가지고. 네. 진정하시고 좀. 좀 앉아봐요 일단. 네. 앉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TV에서 본 거랑 똑같죠 뭐. 예. 예. 예. 그다음에 저기. 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분 말이죠. 예. 지금 그 굉장히 많은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네. 루돌프 가슴커 직접 또 이 자리에 아,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루돌프, 계십니다. 기대됩니다. 루돌프 가슴커. 실례지만 나이가 20살인데요. 아. 20살에 누가 이런 짓 하라 그랬어요. 20살. 루돌프 가슴커. 알겠습니다. 20살. 예. 지금 뭐 하세요? 예? 지금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학생인데요. 학생이시고 예. 글쎄요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시죠? 옆에 계시는 분은 옆에 예 홈런왕 전승혁. 아. 저기 예. 제가 나오시면 꼭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승엽 선수가 굉장히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예. 정말로 예. 이승엽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아, 이게 아이디를 쓰게 된 게 그때 술 한잔하고 그 리플을 예. 달아가지고 그때 예. 저 여기 오는 것도 알쏭달쏭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 죄송하고요. 그때 술 먹고 아이디 올리신 거예요? 예. 지금도 조금 술 드셨어요 그러면? 아, 아까 이제 학교 끝나고 그 선배가 오늘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선배가 오늘 방송한다고 떨지 말라고 소주 한 잔 사줬어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됐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 다들 좀 개성이 네. 있으시고 네. 너무 막 네. 방송에 나오셔서 떨지도 않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재밌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근데 것 같아요. 네. 전에 한번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김재동 씨하고 똑같이 생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 여학생이셨죠? 예, 예. 이 여학생이셨는데 정말 똑같죠? 예. 자, 김재동 씨도 한번 비춰주세요, 사진으로. 예. 자, 그래서. 네. 오늘 이분을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야, 이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이분 성함이 손희정 씨죠? 손희정 씨, 어디 계세요? 야, 무대로 한번 모셔볼까요? 잠깐 오세요. 예. 아니에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그 참... 사진만 그렇지 저하고 어우 예뻐요. 예. 글쎄 한번 저하고 닮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예뻐요. 예쁩니다. 아, 예쁘다. 한번 같이 서 보실래요? 네. 앞쪽을 보고. 네, 이렇게 자, 카메라를 같이 한번 좀 감독님 좀. 야. 근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진짜로. 훨씬 예뻐요. 예. 사진 잘못 나와봐요. 잘못 나왔나봐요, 그때. 네. 방송 나가고 어떠셨어요? 사진이 잘못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사진이 올라와서 기분 나쁘셨다, 이 말이신가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네. 어떠셨어요, 방송 나가고?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될까요? 네? 네? 성격도 내하고 똑같아요. 방송 나가고 어떠셨어요? 느낌?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지금 몇 살이세요? 고2요. 고등학교 2학년? 네. 고향도 경상도 같은데요? 경상도요? 부산. 아, 부산. 같은 경상도고? 네, 부산이고. 저는 이렇게 방송에 초대돼서 나와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분을 그러니까 다른 일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예. 반에서는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좋겠다 부러워해요. 아 부러워해요? 네. 부러워해요. 앞으로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응. 커서 오빠같이 유명하고 모든 사람 인정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오. 제 동생이에요. 예. 아 말이 청산유수고 예, 예. 진실만을 말해요. 예. 윤도현 오빠 옆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네. 제가 보니까 어때요? 네,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도 네. 100회 특집을 네.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김재동 씨 같은 사람 꼭 되세요. 네. 네. 여기 나왔으니까 윤도현 오빠 한번 안아보시고 가실래요? 네, 한번 안아주세요. 자.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자료로. 감사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저기. 왜, 왜. 저, 손희정 양? 어우, 그냥 가시네요. 저하고 닮은 걸, 저하고 닮은 걸로 방송에 나와서 윤도현 씨하고 끌어안고 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너무너무 재밌는 네,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